go. One step and two step girl, everybody wanna make that noise. 모두 다 같이 hands up, 여기 모여 hands up, 길을 비켜라. 왜 자꾸 날 쳐다보지? 내가 가는 길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여기저기 집중돼 시선 이아 언니 내 맘 멋대로 흔들면 안 돼 baby. 헤매고 다니지 말고 여기로 오라고 돌아보지 마 가세븐 우리와 놀자고 놀자고 turn and turn 뒤에도 니네 사고 쳐. 내가 안 그랬어? 여기서도 또 저기서도 뭔가 다른 우리 보고 환호하네. 손자리 특별히 그렇게 그러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내가 성격이 좀 빨라 알라 알라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길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빨라 달리기 마이크 망설이는 것도 잠깐 한순간 방심하다가 너 잡아먹힐라 뛰어봐 run and run 이것저것 불질러 내가 그랬어 여기서도 또 저기서도 뭔가 다른 우리 보고 환호하네 손자리 특별히 그렇게 Playing hard again, you'll never find a better boy. So come along with me if you wanna do it right. Cause I can show you how to have a good time all night. So tell me what you think, doesn't it sound nice? So follow, follow me if you want that good life. Got seven, got seven. Got seven, got seven. Well let's forget about all the trauma. We'll try to make you my queen just like stories in the drama. Just don't know who will come but ain't nobody who will pop it in my mind. Better be somebody special for me. Stand by me girl even though I'm a bad boy. Baby girl be my only only good girl. Got seven, got seven. Got seven, got seven. One step and two step girl.